돌과 같이 말없이 살기로 했네. 눈물이 말라버린 돌과 같이 울지도 않기로 했네. 미움도 이미 끝났네. 끝없는 기다림만 남아버린 돌 같은 아픔 하나. 돌과 같이 말없이 살기로 했네. 추억을 잊어버린 돌과 같이 울지도 않기로 했네. 아픔 하나이여 끝없는 기다림만 남아버린 돌 같은 아픔 하나.